푸른 밤 종현입니다. 사람들은요,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때가 있죠. 짝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하지만 내 감정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밉기도 하고요. 친구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는 하면서도 부러워서 나도 모르게 질투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 상반되는 감정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거죠.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과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좀 어때? 하는 생각이 교차될 때요. 그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 선택에 대한 답을 드릴 순 없지만요. 누가 그러던데요. 세상은 좋다, 싫다로 구분되지 않는 감정이 더 많이 있다고요. 지금 느끼는 거 당연한 감정입니다. 혼자만 이상한 거 아니에요. 1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이제 버틸 순 없다. 1월 9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이었습니다. 이 곡은 진짜 언제 들어도 김동률 씨의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 전람회 그리고 김동률 씨가 한번 이렇게 붐업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또 그 건축학개론 나온 후에 바로 이렇게 붐업이 됐었는데 그때 정말 그 영상과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것, 그 영상의 힘,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자극의 시너지 막 이런 거를 정말 끝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또 지금 들으니까 수지 씨가 생각나네요. 자,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 함께하죠. 요즘 토토가 때문에 90년대 아리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위해서 감성 디바죠 바다 씨와 함께합니다. 심지어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너무 기대되네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멜버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핫플레이스죠. Park Street. 오후까지 여기저기 산책을 좀 하다가 여기에 온 이유. 이곳의 상징과도 같은 클럽에 가보기 위해서입니다. 클럽의 이름은 Palace Theatre. 지난 수요일에 가본 클럽 빌보드가 이미 검증이 끝난 음악 고수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Palace Theatre는 핫플레이스답게 세련된 느낌의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는 클럽이죠. 오늘 이곳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분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클럽 내부의 트렌디한 분위기에 걸맞게 음악계를 이끌고 선도해온 초유명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죠. 일단 이곳에서 파는 간단한 식사로 배를 좀 채우고요. 공연이 시작하기를 차분하게 기다려봅니다. 무대가 시작되면 아마 광란의 파티가 펼쳐질 테니까요. 공연 전에 이미 그분의 음악이 플레이가 되면서 서서히 플로어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 골라봤어요. 모비 익스트림 웨이즈.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모비의 Extreme Ways였습니다. 요즘 이 곡 귀에 익으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효과 음악으로 참 많이 쓰여요. 앞에 나오는 그 현소리, 땅, 땅, 이 소리 참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전에는 영화에서, 본 시리즈에서 이 음악이 쓰여서 긴장감을 고조하는 그런 음악으로 좀 이름을 날리다가 요즘에 다시 또 예능에서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자 오늘 모비의 음악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여행은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바다시옷이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음악들 좀 많이 틀어드리려고 많이 선곡을 해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는 곡들 어떤 음악들, 팝도 그리고 가요들도 90년대 음악들을 많이 골라놨으니까 여러분 추억에 한번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연 만나보죠. 마리코님,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후배가 다른 직장으로 간대요. 서로 취미도 비슷하고 지금까지 아주 사이좋게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후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도 젊고 미래가 있는 친구니까 새로운 인생의 좋은 출발 바래요. 사치카 파이팅! 이제 다른 길을 갈 우리에게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선물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일본 분이신데 정말 한국어를 잘 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해주신 것 같고. 그래요. 만남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고요. 그 이별이 꼭 뭐랄까 인생의 마지막 인사가 되지는 또 않더라고요. 지금 일하면서 만나시긴 하셨지만 뭐 취미도 비슷하고 하시니까 사적으로 계속 연락하시면서 따로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직장에서 안 보게 되니까 예전보다 더 친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직장 동료들과는 그렇게 막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더러. 자, 4901님 남자친구 주려고 목도리 뜨고 있는데요. 헤어져서 아빠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아빠가 근데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서 푸른밤 들으면서 아빠 목도리 하나 더 뜨기 시작했어요 하셨습니다. 기승전 효도. 너무 훈훈한데요. 그래요. 부모님도 챙겨드리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이 목도리라는 게 뜨기 참 힘들잖아요. 그 실값도 엄청나게 많이 들던데요. 거의 목도리 새거 하나 사는 것만큼 들던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노력의 산물인 거죠. 선물할 때는 대부분 목도리가 예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떴다라는 건 정말 나를 생각하며 몇 시간 동안 이걸 해왔다라는 거니까 거기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따뜻한 목도리 하나 뜨셔서 아버님께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온 사연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김준영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뉴욕에서 미대를 다니다가 작년에 졸업한 새내기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학교 다닐 땐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리며 마냥 즐겁고 행복했는데 막상 졸업할 때쯤이 되자 과연 그림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졸업하고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고 나니 그림을 그리는 게 예전만큼이나 신나지도 않았고요. 근데 한 친구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덜 외로울 거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푸른밤에 정착해서 꾸준히 듣고 있는데 푸른밤이 시작할 때 뉴욕은 아침 10시랍니다. 제가 졸업하고도 늘어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매일매일 꾸준히 그림 그리는 습관이 생긴 것도 전부 다 푸른밤 덕분인 것 같아요. 첨부한 그림은 제가 이번에 그린 잡지 표지들인데요. 처음으로 맡은 표지라 그리면서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봐도 뭔가 제 그림 같지 않고 얼떨떨하네요. 일을 계속하다 보면 이런 기분도 점차 줄어들겠죠. 앞으로도 푸른밤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림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 잡지 표지 그림. 너무 색깔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표지를 보내주셨는데 스타일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그림이어서 멋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그 푸른밤으로 또 그 외로움을 달래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라디오라는 매체가 정말 이런 매력이 있죠. 매일매일 함께하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내가 라디오를 들으며 무언가를 또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자체가 너무 즐거워지고 있고 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진실처럼 안 다가가면 어떡하나 혹시 내 말이 좀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면서 저도 좀 조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고 있고 또 준영님에게는 뭔가 좋은 습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이런 멋진 그림 많이 많이 그리시고 또 좋은 작품 하시면 푸른밤에도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노래는요. 패닉의 달팽이. 이 곡은 김진아님, 노현희님 신청곡이고요. 터보의 스키장에서 김진홍님, 고성민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집에 오는 길은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터보의 스키장에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월 28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상명 아트홀 1관이고요. 우리 가족들을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에 모실 겁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 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하얀 방울과 더듬이 머리로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요정이죠. 하지만 이젠 폭발적인 가창력과 에너지로 뮤지컬 무대를 누비는 뮤즈로 변신을 한 분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미모는 여전하지만 가창력은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바다씨와 함께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추억은 힘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90년대 아리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죠. 가수 바다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푸른밤입니다. 여기가 이야. 바로. 바다, 아니 바다씨입니다, 여러분. 와. 나를 믿어주길 바래. 와, 정말 뭐랄까. 네. 물론 제가 어린 시절 너무너무 좋아했던 네. 네, 네. 그런 팀이고 네. 우상이고 그렇지만 진심이 느껴지네요. 요즘에 더 네. 그렇게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막 이 토토가 때문에 네.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 추억을 또 되새깁고 저는 상당히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SNS를 보는데 네. 홍대에서 다들 길거리에 멈춰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TV 그 전자제품 파는 TV 거기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다 같이 오순도순 모여서 그러니까 가전제품 파는 그 유리창을 보면서 영화처럼 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뭐랄까 다들 추억이 같이 나누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그 추억이 발목을 잡은 거죠. 아,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와, 지금 얘기해 주신 이 내용은 진짜 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네. 근데 바다 씨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제가 지금 코가 딱 막혀 있네요. 하지만 금방. 하지만 지금 푸른 밤에 왔더니 요정님 코 다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요정님, 어서 코가 뚫리세요. 아, 진짜 근데. 저도 너무 즐거웠던 네. 그 토토가 하면서 그 방송하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선배님들하고. 저 SS가 막내였어요. 그 중에. 인터뷰 맨 마지막에 했어요. 아, 막내라 가지고. 진짜요? 얘기를 네. 좀 해주세요.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 그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지금 현역 아이돌로서 네. 더 좀 뭐랄까. 와, 저렇게 교감 자체가 뭐랄까. 100% 느껴지는 무대가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또 푸른밤 식구들의 또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라 네네. 더 아마 좀 공감하시면서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추억이 90년대 추억이 좀 뭐랄까 어른들 우리보다 더 어른들도 지켜본 시대고 함께했던 시대고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뭐 살았던 시대고 그리고 우리보다 지금 좀 어리신 네네네. 후배님들도 봤던 시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봤죠. 그래서 이 3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었던 좀 뭔가 이렇게 넓은 아주 예, 그 네, 좀 넓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한 세대만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모두가 맞아요. 너무 재밌었고 예. 그래서 이만큼 계속해서 화제가 됐던 건 또 아닌가. 그거 아세요? SNS 거기 또 이제 거기 올라온 네네네네. 그 중에 뭐 토토가 열풍을 말해주는 두 장의 사진 이렇게 올려진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진이죠? 첫 번째 사진은 말없이 아버지가 반바지 차림으로 숟가락을 들고 TV 앞에 서 계신 사진이 올라왔어요. 두 번째 사진은 어머님이 젓가락을 들고 그 옆에 같이 서 계신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진짜 어느 가정의 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이제 아드님 되시는 그 자제분이 그 찍어서 순간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 가족이 다 봤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냥 대부분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들 추억에 빠지는 거죠. 와, 진짜 저때 나도 저때 뭐 10년 20년 전이니까 나도 그때 뭐 이제 막 결혼을 해서 함께 지금 아내와 노래방 가서 저 노래도 불렀었는데 이런 추억도 할 수도 맞아요. 있고 김건모 선배님도 나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윗세대 선배님 곡부터 뭐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어른들 때도 그에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아 저땐 내가 좀 더 젊었었지 하면서 맞아요. 저 머리방울 저거 당신도 해보라고 했었는데 어울렸었는데 네,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정말 추억을 정말 다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처음에 같습니다. 처음에 머리방울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안 한다는 것보단 이거를 해도 될까 해서 그거를 가전은 갔는데 처음에 리허설 때는 이제 이거를 다들 똑같이 재현하는 분위기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쑥스러워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다른 대기실 가봤더니 보니까 막 정말 션 오빠도 머리를 막 다 따고 계시고 진짜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내가 이 머리 방어를 해도 안 창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걸 보고 네네네. 그제서야 머리 방어를 찼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네. 똑같으시던데요? 와 진짜 관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네, 나도 수분, 저렇게 돼야지. 수분크림을 많이 많이 바르세요. 아, 그 진짜... 그 항상 예, 눈가에 주름을 위해서 네, 수분크림과 그 아이크림 많이 발랐더니 10년이 지나니까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네요. 네, 다른 것보다 머리 방울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머리 방울 특수 분장을 했기 때문에 옷도 똑같이 그렇게 네, 칼머리 신의 한 수. 너무 멋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보면서도 와 맞아 저게 진짜 유행이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자 90년대 이 추억하게 했던 토토가 이야기인데 사실 90년대에는 라디오가 또 정말 아, 왕성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바다 씨의 좀 라디오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라디오에서 추억이 있으신지. 뭐 일단 라디오에서 저희는 그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는 중간에 접했죠.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항상 안 보이면서 뭔가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아, 오늘 빨간색에 뭐 입으셨네요. 아,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늘 네. 방울 달린 모자 쓰고 오셨네요. 다시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정말 그 다음 주에 사연들이 그 뭐 제가 만약에 방울을 항상 흰 방울을 했다가 만약에 노란 방울을 하고 왔다. 네네. 아니 방송에서도 안 하시는 방울색이네요 하면서 궁금해서 이거를 또 물어보는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야지만 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으로는 못 보셨던 그런 또 재미가 있었군요. 네, 귀로만 자, 듣는 맞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추억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남누고 있는데 요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바다 씨 또 디지털 싱글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 신보였어요. 네, 조용히 한번 팬분들에게 그냥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 자연스럽게 그냥 네, 한번 그냥 어떻게 네 내게 됐어요. 겨울 발라드. 네, 네. 직접 작곡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 또 푸른 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들으면서 좀 저도 와 진짜 감성적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멜로디와 뭐 이런 것들 너무 음악적인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그 의지가 너무 와닿아서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터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노래를 그냥 부르고 그 부른 곡을 그냥 뭐 이렇게 반주를 만들어서 그냥 한 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만든 곡이니까 일단은 가장 그냥 이런 뭐 감정을 겪어본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야. 노래입니다. 음악은 역시 저는 사실 음악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바다 씨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악에 있어서. 들었을 때 네. 좋은 음악? 그러니까 뭐 빠른 곡은 들었을 때 신나서 좋다거나 뭐 감성적인 곡은 되게 나를 내가 그냥 나로서 그냥 들었을 때 좋은 거 예, 다른 어떤 상황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들었을 때 좋은 거 그런 네 그런 게 음악인 것 같아요. 역시 정답이 없는 거니까 정답이 없는 거니까 내가 들었을 맞아. 때 좋은 것들이 네,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예. 제가 아까워란 곡은 그냥 저 이제 꼭 한 사람과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 네. 사랑이라는 게 대상과의 이별보다도 네. 그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과 사랑했던 그 순간들에 내가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과 네. 내 감정들이 너무너무 온전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깝다고 너랑 이별하는 건 오케이 너랑은 이별하는데 네. 근데 내가 너한테 쏟았던 그 내 감정과 내 모든 진심과 내 모든 그 함께온 시간들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 그래서 널 보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노래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일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이 곡 바다의 아까워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바다의 아까워 듣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하지 말자 너도 나쁜 사람 아니었잖아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바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신 곡은 바다씨의 아까워였습니다. 네. 다시 들어도 너무 좋네요. 술을 부르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한 잔 걸치고 싶은 네, 추억하고 싶은 뭐 정종 이런 걸로 모르겠... 만취하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금 따뜻해지고 알딸딸해지고 싶은 이야기 그 좀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 곡도 작곡하셨고 꾸준히 이렇게 곡을 네. 쓰시나요? 네, 곡은 꼭 앨범마다 이렇게 꼭 쓰긴 썼는데 제가 쓴 곡을 이렇게 따로 제가 쓴 곡을 그러니까 작사는 타이틀을 써본 적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쓴 멜로디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따로 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싱글로 이게 나왔던 네. 아까워니까. 앨범 수록곡으로만 작곡을 해서 여러 곡 넣어본 적은 있는데 네. 항상 그 대중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타이틀은 안 하고 좀 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 속삭이는 이야기 위주로 다른 곡들도 좀 그랬어요. 근데 네네네. 요즘에는 그런 곡이 예전에는 너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좀 이제 활동할 때는 좀 무대할 때는 좀 더 임팩트 있는 걸 해야지라는 예, 뭐 생각들 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냥 이 곡은 이 곡대로 또 느낌이 있어서 그냥 한번 조용히 내봤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아, 좀 섬세한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의 감수성 이런 모습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 뭐랄까 노래를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의 인생을 뭐 내가 경험한 것도 할 수 있지만 네네. 아 어떤 사람이 이랬었구나 해서 그 노래를 감정을 담아서 부른다 치면은 감수성 그게 감수성인가 봐요. 근데 그 어쨌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이입을 해서 이렇게 그 감성으로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지금 16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더 계속 발달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원래 갖고 있었겠지만. 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죠. 가수는. 자, 오늘 바다 씨와 함께 음악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조현 씨가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아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아이고, 대선배님이 칭찬을. 진짜, 신난다. 진짜. 자, 여기서 바다씨의 출연 소식과 함께 많은 푸른마음 가족들이 이분의 소식을 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어떤 분인지 바다씨가 직접 받아주시겠어요? 지금요? 네, 여보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요? 네.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언니! 누굴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왠지 가까운 사람의 목소리인데? 아우! 아우! 아우에서 나왔습니다. 쉬다, 쉬야. 이건 쉬야. 아우에서 이런, 나왔어, 아우에서. 이런 앙증은, 네, 이런 앙증은 쉬네요. 쉬지. 자, 안녕하세요. 네. 직접 본인 목소리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댁에서 전화 받으시는 건가요? 네, 그쵸. 아기들하고 같이 계시군요. 네, 지금 막 정신이 없긴 한데. 뭐 하다가 전화 받으셨어요? 지금요? 네. 애들이랑 자석블록 놀이하다. 자석블록. 그 어렵다는. 자석블록. 그쵸. 셋이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큰일 나죠. 땡기고 밀고. 애기들하고. 다 맞췄나요? 거의 다 맞췄어요? 모르겠네요. 어디에 뭐 난장판이 됐어요. 맞아요. 사실 뭐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즐거우면 된 거죠. 아니 그 육아의 스트레스를 토토가로 다 풀더니 어때요? 지금 다시 육아의 스트레스가 지금 다시 쌓였나요? 아니면 그 뒤로 좋은가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다시 돌아왔군요. 2015년으로 저 좀 이렇게 데려가 주세요. 다시 꺼집어내줘요? 어떠세요? 슈 씨. 네. 지금 바다씨 나오셔서 음악 얘기도 많이 나누고 토토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거든요. 아, 그러게요. 슈 씨도 토토가 때 어떤 기분 드셨는지 살짝 여쭤보고 싶어요. 아, 진짜 그거를 뭐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고요. 네. 아마 모든 가수분들이나 진짜 이렇게 열광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 받을 줄도 몰랐고 진짜 바다 언니랑 저랑 그냥 단순히 진짜 우리 무대만 즐기자였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우리 무대 재밌게 만들자였는데 네. 가보니까 막상 진짜 그 당시에 그 진짜 경호원분들도 그 당시 그 똑같은 경호원분들이 계시고 아 정말요? 맞아요. 그 정도로 섬세하게 네 또 가수분들도 신기했어요. 또 보니까 아, 모든 그 무대들 다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떠올랐던 그런 추억들도 떠오르면서 그리고 또 언니라는 그 소중함을 또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랬군요. 그 막내잖아요 막내 슈가 네 항상 그 대기실에 그러니까 저희 끝나고 나서도 항상 혼자 있었는데 네네. 혼자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 날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언니가 있다는 게 진짜 이번에 유진이 너무 아쉬웠지만 아, 또 진짜 가족 같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와, 토토가 뒤풀이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사실 휴 씨가 아, 정말 그 뒤풀이... 토토가를 흥하게 만든 정말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뒤풀이 나왔었어요? 아니요 방송에도 안 나왔는데 안 나왔죠? 그 흥, 살짝 나왔죠. 살짝. 아주 끝에 그래? 살짝 나왔는데 그 휴 씨의 그 흥 네. 어떠셨어요? 많이 분출하셨나요? 무대에서도 보여주셨고 무대 하기 전에 정말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재밌었는데 너무 즐거웠을 것 같은데요. 뭐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모습의 매력을 또 느끼고 와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기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그 타임머신 타고 그 당시 네. 돌아간 느낌이었고 이렇게 함께 간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군요. 네. 바다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언니가 사실 이제 공연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고 저도 다시 또 집에 오니까 사실 정신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언니 지금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이 마지막까지 홍보를 한번 더 할까요? 아니 이름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아니. 공연 앞두고 네. 언니가 굉장히 지금 많이 고민도 많이 하면서도 토토가 사실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언니 모습 보니까 알고 있었구만. 참 대단하고. 아이고. 진짜 좀 언니의 공연을 많은 분들 좀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당연하죠. 아, 우리 슈가 이렇게 또. 네. 아 그리고 네네네. 아끼라. 네. 네. 디지털 싱글. 아, 아까워. 아끼다니요. 아까워요. 네, 아까워. 슈 씨. 그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너무 바쁘신 나를 아끼는. 그 육아에 너무 바쁘신 건 알겠지만. 아, 진짜 웃겨. 아끼다라니요. 아까워요. 우리 앞서서 듣고도 언제 왔는데. 언제 들었고 무슨 저기 다른 나라 개 이름인 줄 알고. 아끼다. 무려 아끼다요? 오늘 바쁘셔서 네. 그렇습니다. 고맙다. 아 근데 슈는. 항상 어떤 말을 해도 슈만의 어떤 위트가 있어요. 너무 귀여우세요. 재밌죠. 아, 너무 사랑스러워. 네. 맞아. 고마워. 네. 아무튼 알고 있네요. 제가 디스터싱을 네. 나온 건 알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맞습니다. 함께 듣기도 했고요. 슈 씨 네. 오늘 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언니 네.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유진이도 가고 저도 네. 가고 우리 언니 항상 걸리고 이제 나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좋은 소식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네, 언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나도 언니 보러 갈게. 알았어. 그 문자 보낼게. 날짜. 알겠어. 훈훈합니다. 자, 네. 이제 슬슬 전화. 네. 감사하고요. 수야 전화할게.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퍼즐 맞추고 자. 전화할게. 네. 애기들. 애기들. 마지막에 누구의 피날레. 목소리였을까요? 유의 피날레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남자아이의 목소리. 목청이. 남다르네요. 그렇죠. 역시 그렇습니다. 너무 잘생겨. 진짜 슈 아이들은 네. 다 세 명 다 애기 같아요. 남자애도 너무 유도 너무 잘생겼고. 맞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예쁘고. 네. 너무 똑같이 생겼어. 너무 귀여워서 보다가 볼이 너무 막 네. 많은 가정에 네. 우리 쌍둥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네, 하죠.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들. 뭐 그 프로필 사진을 많이 걸어놓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구나. 와우. 자,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은 감성 디바죠. 바다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SES 생각이 정말 많이 나네요. 진짜 바다씨가 좋아하는 SES 노래 중에 한 곡 있다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란 단어가 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SES의 러브라는 곡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곡 정말 명곡이죠? 네, 명곡이에요, 진짜. 그럼 SES의 러브 듣겠습니다. 러브를 들었더니 또 H.O.T 선배님들이 이 러브라는 곡을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들어보시더니 예전에 강타 선배님이 와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 이제 SS 곡 들으면서 다 좋다 이렇게 들었지 한 번도 뭐 이거 우리가 불렀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다고 욕심 났던 적 근데 이 곡을 듣고 정말 처음으로 이 곡은 진짜 우리가 부르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욕심이 났다고 너무 좋다고 그럴만하죠 진짜 이 정도 노래면 누가 들어도 진짜 내가 부르고 싶다 그런 마음 들만해요 그렇게 선배님들이 이 노래가 진짜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데뷔 전에 그 강타 선배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가? 우리는 그때 막 녹음하고 뮤직비디오 찍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올랐다가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참 제목도 정말 이 예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랑. LOVE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주 소녀들이었으니까 또 그때는 그런 감성으로 쓴 가사지만. 들어보면 되게 시적이고 가사가 되게 SS 노래는 저도 제가 SS였지만 SS 음악을 지금 들어도 저도 되게 어떤 팬의 마음으로 듣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죠. 진짜 많은 SS 노래. 저는 제가 멤버였잖아요. 그쵸. SS의 첫 번째 S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SS 음악을 들으면 진짜 이때 이승환 대표님도 진짜 본인이 만들었지만 SS는 참 잘 만들었다고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맞아요. 되게 좋아요. 지금도 참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곡들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SES 얘기도 많이 나눴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바다 씨의 개인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뮤지컬 이야기 앞서서도 휴 씨도 살짝 전해주시긴 하셨는데 뮤지컬 배우로 일단 소개를 해드려도 되잖아요, 이젠. 네네. 그리고 활동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고. 네. 여쭤보고 싶어요. 뮤지컬 하는 아이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엔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처음 시작하실 때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이돌 어떻게 보면 처음. 1세대시죠. 뮤지컬 할 때는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특히 저 할 때 그냥.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돌 출신들은 처음 하니까 다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 반 응원 반 하셨어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기대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기에 대한 제 안에 어떤 그런 본능 그런 거를 노래는 이제 가수를 또 접하고 있었고 잘 그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공연이 뮤지컬이니까 네네. 그냥 되게 본능적으로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렇게 응원하면서 지켜봐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그런 기대에 뭔가 부응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고 해서 하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지금도 뮤지컬만 정말 전문으로 계속 평생 해오신 선배님들에 비하면 네네네네. 갈 길이 멀겠지만, 그래도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제 딴에는 제 능력 안에선 최선을 다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 가수분들은, 이제 제가 저는 1호였지만 그 뒤로는 이제 막 정말 그 능력 있는 다른 많은 동료분들 또 후배분들 많이 오셨고 하니까 네. 이제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되게 오히려 뭐 아이돌 가수분들 뮤지컬 하는 거 이제는 너무 되게 당연하고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나름 뿌듯하면서도 또 우리가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무대에서 하면은 개개인도 다 발전이 되고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좋아요 그냥. 그렇군요. 네, 같이 하면 좋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네. 뭐 예전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서 지금의 바다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뮤지컬계에서 정말 대표적인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씨가 네, 감사합니다. 많은 작품도 네. 하셨고 이젠 프랑스에서도 뮤지컬 배우로 바다씨를 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던데요. 프랑스에서 작품을 프랑스 작품을 좀 자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마 노틀담 특히 그 작품 하면서 아마 그 회사가 프랑스에서 되게 유명한 네네. 뮤지컬 제작사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마 제 이름을 아시고 예. 그래서 또 그 작품 때는 프랑스에 또 직접 작품 때문에 그 견학을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그래서 그 프랑스 뮤지컬 어떤 스타일의 좀 트레이닝을 제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그분들도 저를 아시고, 지금 한국에서 이번에 제가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네. 예전에 고전 명작 영화로 주말의 명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렇죠. 그 영화를 소재로 한 미국 소설을 원작으로 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온 그 뮤지컬 라이센스는 프랑스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또 프랑스에서 한 번 더 관심이 네, 올 수 있었지 않을까. 그 언제 어디서 하는지 제대로 홍보를 팍 해주시죠. 네, 저희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네,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네, 1월 9일부터 오늘이죠? 네, 오늘부터 네, 2월 15일까지 네,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네, 예술의 전당 네, 오페라하우스에서 큰 무대에서 예, 정말 명작의 그 감동을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상대 배역이 주진모 씨라고 하던데요. 네, 영화 배우 주진모 씨가 이제 음악의 스타에서 이제 정말 그 예, 라이브에 또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주진모 씨랑 또 뮤지컬계 황태자 임태경 씨랑 그리고 또 정말 반칙 성대를 갖고 계신 또 김범래 선배님. 네. 근데 그래서 전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프랑스 작품이지만 한국에서 초연이에요. 네. 아시아에서 완전 최초 초연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아의 첫 스칼렛 오하라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대를 하고 오셔도 될 만큼 열심히 네, 정말 작품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저의 의상도 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무대도 정말 멋있고 음악도 너무 멋있고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이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궁금해지네요. 더 네.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영화에서 보셨죠? 허리를 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꺾어서 에스칼렛 오하라랑 레드 버틀러랑 그 키스신이 있어요. 그렇죠. 명장면인데. 네, 저희가 진짜 거의 며칠을 그 장면 한 장면으로 저희가 며칠을 고생을 하고 만들었어요. 이게 또 영화랑 각도가 중요해서 영화에서 나오는 명장면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뮤지컬은 라이브다 보니까 항상 네네네. 또 항상 또 똑같은 이렇게 멋있는 장면 연출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 네, 그 자세를 며칠을 피난 연습을 했죠. 슬슬 네. 또 음악을 들어야 될 시간이 그럴까요? 될 것 같은데 라이브를 어떻게 네. 이 곡을 한번 네. 제가 한번 살짝 한 반 정도 뚫린 코를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사실 바다 씨가 감기 걸려 계셔서 네, 너무 거의 나아가는데 무리가 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아, 우리 푸른반 여러분들께는 네네. 제가 꼭 들려드리고 가고 싶네요. 아, 정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곡인지 곡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 곡은 이제 제가 스칼렛 오하라가 첫 장면에 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애슐리. 처음부터 레트 버틀러를 사랑하진 않고요. 네. 처음에는 제가 애슐리를 사랑하는데 애슐리라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여자와 이제 다른 멜란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상처.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애슐리는 나 같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 분명히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러 가기 전에 자신감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리고 뭔가 남자들에게 여자는 이런 거야라고 되게 어린 소년데 어른인 척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애가 성숙한 여자인 척하면서 예, 그런 세상을 다 아는 척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이 네, 뮤지컬 남자들에게. 안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이니까 네네. 한번 멋지게 불러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바다가 부릅니다. 그런 여자 아니야. 들을게요. 네. 유모가 제 옷을 이렇게 해주시면. 유모, 고마워. 성숙한 몸 아이의 마음 바다의 그런 여자 아니야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지금 감사합니다. 부스 밖에서 PD님이 박수 와 작가님들도 진짜 다들 박수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와 뮤지컬에서 보여주시는 곡이잖아요. 네. 이 노래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상황까지 연기를 살짝 보여주시기도 해요. 유모 고마워. 와 네. 정말 너무 멋있네요. 감기 걸린 목소리가 이 정도면 난리 나죠. 안 걸렸어요. 난리 나죠. 난리 아유 납니다. 매력 넘치네. 매력 와 넘칩니다. 정말 네. 그만 부르신 노래처럼 매력이 넘치네요. 네. 자신감이 넘치시고요. 야 너무 좋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이라는 게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배우로서 무대를 서는 데 있어서 사실 부담감이 너무 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여러 곡의 곡 그리고 연기를 항상 이렇게 짜임새 있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 명이 네. 합을 맞춰서 네네. 어떠신지 그 부담감 항상 부담감이 올 때쯤엔 예전에 몰랐었는데요. 저는 제가 건물 위로 이렇게 천장을 뚫고 네. 쭉쭉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상상을 해요. 건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MBC 방송국이잖아요. 그렇죠. 더 위로 올라가면 이 동네가 보이고 더 올라가면 이제 서울 전체가 보이고 네네네네. 이렇게 더 올라갔을 때 지구가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지금 긴장되는 이런 순간 사람들이 나를 많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작은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든 혹은 내가 뭐 어떻게 최선을 다하든 긴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나는 어차피 이 우주는 이미 흘러가고 있고 나는 되게 아름다운 먼지 같은 존재다. 네네네네. 네, 초라한 먼지는 아니고요. 아름다운 먼지. 아름다운 먼지라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긴장이 좀 덜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부담감을 털어내는 방법들이 되는군요. 네. 자, 뮤지컬 배우 바다의 모습. 너무 진지하게 지금 얘기해주셔서.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 이렇게. 아닙니다. 정현 씨 여자친구 참 좋겠네요.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자상해요. 사람이 너무 자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없죠? 아, 진짜. 선배님, 제가 왜 없어요? 겁니다. 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곧 생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알겠어요. 그때가 믿어볼게요. 네네. 자, 뮤지컬 배우의 모습. 너무너무 멋있고. 사실 네. 가수 바다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래도 제가 음악적 그 음반을 또 내고 활동하려면은 또 뮤지컬은 또 소홀하게 되고 되게 그게 뭔가 선택에 항상 기로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뮤지컬을 좀 어느 정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작품이 좀 있어요. 네네. 그 작품들을 좀 하고 나면은 또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시기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시기가 어서 와서 또 같이 음악 들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앨범 나오면 또 푸른밤도 찾아주세요. 네네. 네. 당연하죠. 진짜죠. 네, 그때까지 계셔야 돼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사람들이 가수 바다를 어떤 이미지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제가 늘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해주고 내 노래를 다 또 좋아해주고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게 살면 살수록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마음대로 네네.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제 목소리 그야말로 제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목소리 자체를 또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뭐 사람의 취향이라는 취향이 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냥 좋은 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뭘 더 보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글쎄요 뭐 어떻게 봐달라고 했던 어렸을 땐 진짜 많았어요. 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막. 근데 이제는 제가 그냥 제 자신을 좀 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네네네. 네,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나도 나를 좋아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누군가 저를 보는 거에 대한 관점은 당연히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제가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네. 좀 더 잘 살고 제가 잘 보여주는 게 더 좋은 사람이 게, 되고 싶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제가 얘기.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그래서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모두가 다 날 좋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음악 이야기 참 많이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너무 빨리 흘러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도요. 저희가 이 푸른밤이라는 저는 이 단어를 평소에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이 아름다운 푸른 밤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느낄 때는 종현 씨 참 멋있는 정말 아이고, 훌륭한 남자인데 감사합니다. 곧 여자친구도 생기셨으면 좋겠고 몇 년째 없는지 다들 그렇게 말만 하고 말만 그러고 아 주변에 정말 예 그 아니에요 이제 때가 왔어요 느껴져요 그게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은 노래, 좋은 음악, 예, 그리고 뮤지컬에서도 좋은 배우로 인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곡으로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 들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바다의 VIP 들려드릴게요. 자, 그 이 곡 들으면서 바다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eah. Why don't you tell me, baby? Listen up, listen up, come on. This is song for you, baby.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많은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잃어버렸다. 우리 집 역시 마찬가지다. 귀엽던 아들은 사춘기가 지난 뒤 썰렁한 청소년이 되었다. 어느 날 무뚝뚝한 아들의 표정을 보다가 고민 끝에 물었다. 같이 유럽 여행 갈래? 아들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대답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아들은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한다. 여행을 함께하면 바로 변화가 올 거라고 착각을 했다. 하지만 아이는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보고 싶은 것도 없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이 들었다. 내가 왜 이 머나먼 미국 이국까지 와서 이 애를 데리고 고생 중인 걸까? 왜 아이에겐 에펠탑도 알함브라 궁전도 낭만적이지 못한 걸까? 대화 없는 여행이 이어졌다. 아들은 관심 없어 보였지만 나는 열심히 설명을 했다. 이 정교한 조각을 전부 사람 손으로 직접 작업한 거야. 하지만 돌아온 아이의 한마디. 삽질했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춰버렸다. 기껏 열심히 설명했는데 속된 말로 대답하는 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고 싶었다. 화를 꾹 눌러 참고 벽에 기대 호흡을 고르는데 눈치 보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 여행을 떠난 지 14일 만의 일이었다. 처음으로 아이가 감정을 표현했고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이와의 여행.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다. 지금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넥스트의 아버지와 나였습니다. 새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습 듣고 계신 분들도 이랬던 적 있죠. 모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부모님에게 차갑게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감정 상태나 뭐 드는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하기에 무엇 때문인지 어색해서 혹은 왠지 차갑게 대하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모질게 대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다 후회하잖아요 결국엔. 그리고 청소년기에 가장 신체적 변화도 많이 오고 그 정신적 성숙도도 막 갑자기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맞춰나가는 것, 가족 간의 대화와 감정의 교류로 소통을 해나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같이 여행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요. 다녀오시면서 가족이 더 돈독해지지 않았을까, 결국엔.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부모님도 물론 사람이기에 차가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당시에는 모르죠. 당사자들은, 자식들은. 크고 나면 다들 후회를 하며 뭐 사과를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나 지금 듣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변화하고 아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해봤자 어차피 안 먹힐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그러기 힘들 거란 것도 압니다. 대신 시간이 흐르면 꼭 사과를 하시고 그 본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왜 그래서 그랬는지도 설명을 한번 차근차근 드리는 게 부모님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되게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빠는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엄마는 나에게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절대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한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 내가 줬던 상처들에 대한 사과와 또 회복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유, 얘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래, 우리 가족분들도 가족 아끼십시오. 이승희님, 저는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 챙겨주고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친구들과 여행을 준비하다가 제가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들 때문에 펑펑 울어버렸어요. 왜 전 항상 이렇게 챙겨주고 힘들어하는지 우울하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연하게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너무 섭섭해지죠. 그러니까 친구분들에게 지금 어쨌든 눈물을 보이면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호소를 하신 거니까 친구분들도 좀 이제 헤아려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울거나 좀 이런 뭔가 뭐랄까 너무 감정적으로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텐데. 야, 내가 너희 엄마도 아니고 내가 다 챙겨야 되냐? 너희들도 좀 챙겨줘라 이런 식으로 좀. 진짜 친한 친구면 투덜거리면서 투닥투닥 거리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요,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0046님, 지금 독서실인데 휴대폰만 1시간째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공부할 건 산더미인데 하나도 못하고요. 엄마 말대로 올해는 휴대폰 없애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근데 늘 가지고 있던 걸 없애려니 결심이 안 서네요 하셨습니다. 그 무언가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정지시키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거예요. 휴대폰은 사용을 하는데 나 이제 스마트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폴더폰이라든지 슬라이드폰이라든지 이제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그리고 SNS나 이런 게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으로 이제 바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여서 이제 좀 이런 뭐랄까 자신만의 결심, 의지를 표현하는 행동 자체가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꼭 그게 없어서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더 얻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와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휴대폰 그 SNS 인터넷 보기도 끊으면서 이거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성과를 이뤄야지라는 본인의 마음의 뭐랄까 증거 같은 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래요. 좋은 결과 있을 때까지 한번 휴대폰 없애는 거, 휴대폰을 없애는 건 좀 너무할 수도 있고, 그래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이 정도도 참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남철님, 여자친구가 해외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걱정도 많을 텐데 매일 저를 만나주고 챙겨주는 여자친구에게 너무나도 고맙네요. 혼자 멀리 떠나는 여자친구가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여자친구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너무 멋있네요. 가기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준다라는 거. 그 여자친구분도 진짜 바쁠 텐데 사실 해외 근무 나가기 전에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뭐 짐도 싸야 될 테고 뭐 그럴 텐데 좋은 사랑, 예쁜 사랑 계속해서 이어나가십시오. 이젠 부럽지도 않아요. 다른 세상 얘기 같아서 아 그렇구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 아 미국인은 영어를 잘하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연인이니까 사랑을 하는구나. 그래 그런 것 같아.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The Sign. 이 곡은 1994년도에 발매가 된 곡이고요. 구구돌스의 슬라이드, 이 곡은 1999년도에 발표가 된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give you anything to feel it coming. Do you wake up on your own? 오늘 방백.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이 외수 저녁비가 내리면 시간의 지층이 허물어진다. 허물어지는 시간의 지층을 한 겹씩 파내려가면 먼 중생대 어디쯤 화석으로 남아있는 내 전생을 만날 수 있을까. 그때도 나는 한 줌의 고사리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저문은 바다 쪽으로 흔들리면서 눈물보다 투명한 서정시를 꿈꾸고 있었을까? 저녁비가 내리면 시간의 지층이 허물어진다. 허물어지는 시간의 지층, 멀리 있어 그리운 이름일수록 더욱 선명한 화석이 된다.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뚜렷해지는 경우가 있죠. 아, 뭐 꼭 연애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든 기억이 뚜렷해지면 그것이 지금의 변한 모습과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화석이 된 기억은 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희미해져서 나중에 변한 지금의 모습을 볼 때 덜 놀라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사람이든 사랑이든 물건이든 나의 기억에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오늘 끝곡은 바다씨도 나오고 해서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